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맑은 하늘과 참 좋았던 그날처럼 또 걸어볼까 견뎌낼 수 있다면 다시 그럴 수만 있다면 처음처럼만 그때처럼만 늘 품에 가득 안고 싶어 I promise you 항상 곁에서 안아줄게 자꾸 떠올라 더욱 생각나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So I promise you 눈을 감아도 선명해져 사랑이란 게 그렇게나 힘들었어 날들이 너무 익숙했던 시간이 지워지는 게 잊혀지는 게 너무 싫어 한숨만 나와 견뎌낼 수 있다면 다시 행복할 수 있다면 처음처럼만 그때처럼만 품에 가득 안고 싶어 I promise you 항상 곁에서 안아줄게 자꾸 떠올라 더욱 생각나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So I promise you 항상 곁에서 하나